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기적 혁명 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뜻깊은 2월 8일의 점에서 도구 국적 선박 위웬호 선원들의 경축 모임이 4일 함경북도 청진항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선견 지명의 지략으로 해방된 조선에서의 정규 무력 건설 노선을 내놓으시고 1948년 2월 8일 주체형의 정규적 혁명 무력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의 군 건설 용도 업적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